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불러주어 노래하는 집시라고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시들이 모여 사는 텐트에서 태어나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했던 소년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라 그를 하나도 몰랐지만 성경책과 영어사전, 성경사전을 들고 다니며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보신 하나님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만나게 하셨고 17세 소년은 구세군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집시 소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좋은 집이 아닌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큰 집이 있는데 언젠가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이후 70여 년간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감리교 복음 전도자인 집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를 통해 수백만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미스에게 부흥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분필로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원 안에서부터 부흥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곧 당신은 원 밖에까지 부흥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일간 받은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날마다 새로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힘은 낭비하거나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속 편히 기지개나 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 40야를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함께 가서 식사하자고 하셨을 때 식사가 끝나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떡을 먹는 것은 힘을 얻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도 허기진 배만 채우면 즉시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천국을 위한 준비처가 되어야 하며 천국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이 일해야 할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주님 식탁에 앉으며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천국 음식을 먹으며 온전한 봉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매일 얻는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해 수고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왜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많이 배워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소중한 나라를 혼자서만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란 땅에 비를 내보내시며 햇빛을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의 열매들로 하여금 사람을 위해 곡식을 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로 하여금 그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아멘.